깨우는 술 취한 그대 목소리에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. 이제 그만해 헤어지자. 너무 힘들단 그 한마디. 첫 만남처럼 난 아무 말도 못했어. Baby don't let go. I just wanna be with you. 믿겨지지 않는 얘기들. 몰랐었어 난 뭐가 잘못된 건지. 내 전부였던 한 사람 그대여. 360이라고도 며칠 네가 없어지면 어쩌지 하는 말도 안 되는 고민. 같은 건 필요 없다더니 사람을 아주 우습게 만들어 놨어. 네 방식과 배반에 아파 몸서리칠 남자를 생각해봤어. Baby don't let go. I just wanna be with you. 한 번만 날 돌아봐줘요. 그댄 어때요? 혼자서 괜찮나요? 난 아직 여기 yeah. 혼자서 잘할게. 이젠 허공을 떠도 눈 메아리만 남아도 아직 입가를 맴도는 사랑해. 기다려.